동화 한국어 버전 마법의 양탄자. 아주 먼 옛날 엠버타운이라는 어느 마을에 아담 왕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위대한 통치자이자 사랑받는 왕자였죠. 그의 성품은 용맹하면서 또 동시에 관대하기까지 했어요. 엠버타운 왕국의 국민들은 그를 매우 좋아했죠. 어느 날 아담 왕자가 숲을 지나 다른 왕국으로 가던 그때 그는 병사들과 떨어져 홀로 남게 되었어요. 혼자 말을 타고 달려가던 그는 잠시 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죠. 배가 고팠던 그는 주머니에 들어있는 빵 조각을 꺼내 먹기로 했어요. 그가 빵을 두 조각으로 나누자 개미 한 마리가 기어 나오는 것을 보았죠. 아담은 조용히 손에 쥐고 있던 조각을 내려놓고 다른 조각을 꺼내 들었어요. 이번에는 빵을 두 조각으로 나누자 두 마리의 개미가 기어 나왔어요. 그는 또다시 빵 조각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세 번째 조각을 꺼내자 세 마리의 개미가 나왔죠. 아담은 개미들이 자신이 가져온 빵을 다 먹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했어요. 하지만 그는 이 사실에 화를 내는 대신에 자비롭게 미소 지었죠. 아무래도 나보다 너희들에게 이 음식이 더 필요한 거 보구나. 어서 먹으렴. 맛있게 드세요. 오, 자비롭기도 하여라. 말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럼요. 저는 이 개미들의 왕이랍니다. 저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어떻게 보답해드려야 할까요? 여왕 폐하. 제겐 필요한 게 없답니다. 사실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죠. 하지만 당신은 영혼의 반쪽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당신의 운명이요. 제 운명이요? 라룬 공주님 말이에요. 전설에 따르면 오직 자비로운 남자만이 그녀와 결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그분이 당신인 것 같군요. 그녀를 만나시고 나면 제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 왕자님은 개미를 찾아 그에게 저를 불러달라고 말씀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제가 갈게요. 고마워요. 그런데 지금 뭐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왕자님. 아담 왕자는 혼란스러워하며 말을 타고 떠났어요. 얼마 가지 않아 그는 고통에 울부짖고 있는 호랑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의 발바닥에는 가시가 박혀 있었죠. 아담은 용맹하게 호랑이를 도와주었어요. 고마워요. 어떻게 보답해드리면 될까요? 당신도 말을 하는군요. 조금 전에는 말하는 개미를 만났는데. 보안이 왕개미를 만났었나 보군요. 그나저나 어디로 가는 길이시죠? 아무래도 라룬이라는 이름의 공주님을 만나러 가야 할 것만 같아요. 전설에 의하면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영혼만이 그녀와 결혼할 수 있다고 전해져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그럴 거라 믿어요. 당신이 찾고 있는 공주님은 일곱 개의 정글 넘어 높은 언덕 위에 살고 있어요. 거기까지 어떻게 가야 하죠? 조금만 더 가면 당신의 오른쪽에 한 노인이 서 있을 거예요. 그에게 가서 왕개미와 저를 만났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가 공주를 찾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제가 필요하실 거예요. 그러니 때가 되면 나무들에게 저를 찾아달라고 요청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제가 당신에게 갈게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아담은 호랑이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노인을 찾으러 떠났어요. 호랑이가 약속했던 것과 같이 한 노인이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앞에는 양탄자가 놓여 있었죠. 아담 왕자는 그 노인에게 호랑이와 왕개미를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노인은 아담의 눈을 잠시 들여다보고는 미소지었죠. 전설이 사실이었군. 여기에 양탄자를 받으시게. 이건 마법의 양탄자라네. 이 양탄자 위에 누워 어디로 갈지 말하시게나. 당신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 데려다 줄 걸세. 그리고 이건 돌그릇이라네. 물을 달라고 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물을 내어줄 걸세. 나른 공주님을 찾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할 게야. 아담은 노인에게 자신의 말을 맡긴 뒤 돌그릇을 들고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날아갔어. 양탄자는 라룬 공주가 살고 있는 궁전으로 그를 데려다 주었죠. 날은 어두웠고 아담 왕자는 내일 아침 일찍 궁전으로 들어가기 전 먼저 쉴 곳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소리가 들려왔어요. 더 이상은 못 갔겠어. 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가는 중에 다리를 다쳤다니. 내가 사는 곳은 여기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너는 걷지도 못하겠고 목이 너무너무 마르는 것. 아담은 재빨리 돌그릇을 꺼내 물을 달라고 요청하여 노인이 마실 수 있도록 건네주었어요. 그리고는 노인을 그의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죠. 고맙구나, 젊은 친구. 잠깐, 너는 이 지역 주민이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온 게냐? 제 이름은 아담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라룬 공주님이군. 라룬 공주님이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녀를 찾은 건 자네뿐만이 아니지. 많은 이들이 운명 시험하러 이곳에 왔다가 비참하게 실패하였지. 그리하여 이런 외부인들의 방문에 지친 왕은 그들의 왕국 방문을 영원히 금지하였다니. 어느 누구도 외부인을 대접할 수 없게 되었고 말이야. 나 역시 단 한 시간도 자네에게 휴식처를 제공해 줄 수가 없다네. 그렇게 되었군요. 절대 할아버지를 곤란하게 하진 않을게요. 지금 당장 떠나겠습니다. 왕자가 노인의 집을 떠나려고 하던 바로 그때 창문 너머로 밝은 빛이 새어들어왔어요. 마을 전체가 마치 하늘의 별처럼 밝게 빛났죠. 아담은 빠르게 뛰쳐나갔어요. 노인의 집이 궁전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었죠. 하얀색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한 여인이 창밖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눈이 부시게 순수해 보였죠. 여인은 감고 있던 눈을 뜨더니 아담 왕자를 바라보았어요. 그것은 한눈에 보아도 사랑이었죠. 그들은 서로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슬프게 눈을 감고는 난간 위에 주저앉았죠. 아담은 그녀가 다시 한 번 더 눈을 뜨고 자신을 바라보길 바랐지만 그녀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공주님은 또다시 눈을 뜨지 않을 것이. 안으로 들어오시게나, 젊은이. 저분은 누구죠? 왜 다시 눈을 뜨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왜 저렇게 슬퍼 보이시는 거죠? 저 여인이 자네가 찾는 공주님이세. 그리고 공주님이 슬퍼 보이는 건 들려오는 전설이 현실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기 때문이지. 모두가 계속 이야기하는 그 전설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요? 나룬 공주님에게는 다른 공주들과는 조금 다른 사연이 있지. 자네 생각에는 왜 우리 왕국에 조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가? 왜냐하면 나룬 공주님께서 자정이 되기 전까지 마을 전체를 밝혀주시기 때문이지. 그녀가 태어났을 때 그녀는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이를 본 요정은 그녀를 달보다 더 밝게 빛나도록 축복을 내렸다네. 그렇게 매일 밤 공주님은 하늘과 지구를 밝히고 있지. 하지만 그녀가 받은 축복은 곧 그녀에게 큰 저주가 되었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왕국에 쳐들어와서는 우리 공주님을 빼앗아가려고 했기 때문이지. 축복을 준 요정이 말하기에 반드시 세 가지의 임무를 완성한 남자만이 라룬 공주와 결혼할 수 있다고 하였다네. 대체 그 세 가지 임무가 무엇인가요? 그 첫 번째는 단 하룻밤 안에 80파운드 정도 되는 양의 겨자씨에서 기름을 짜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두 마리의 악마 동시에 싸우는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언덕 가장 높은 곳에 넣어진 북을 치는 것이라네. 하지만 조심하게나, 그 언덕은 너무나 높아 거의 하늘에 닿을 정도라고 하니 말일세. 아니 잠깐, 80파운드의 겨자씨를 으깨 기름을 만드는 건 개미군단이면 손쉽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호랑이만 있다면 두 마리의 악마쯤은 한 번에 치울 수 있을 테고, 마찬가지로 언덕 가장 높은 곳에 놓여진 북은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찾아가면 될 거야. 아담 왕자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어요. 그는 나무와 개미들을 통해 이 소식을 그의 새로운 친구들에게 전하고 나서 스스로 왕궁 경비들에게 포위당할 계획이었죠. 이렇게 해야만 노인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왕궁에 있는 라룬 공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음날 왕궁에 들어서자마자 아담 왕자는 라룬 공주를 만났어요. 그녀는 어젯밤 그랬던 것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말할 것 없이 아름다웠죠. 겁도 없이 감히 내 왕국에 침입하다니. 너 같은 자는 이름조차도 알고 싶지 않구나. 당장 조자를 지하 감옥에 던져버리거라. 안 돼요. 멈춰요. 아버지, 저는 이 이름 모를 남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아버지만 허락해 주신다면 전 이분과 결혼하고 싶어요. 이분도 그렇게 하길 원한다면 말이죠. 네, 물론이죠. 수천, 아니 수백만 번도 더요. 하지만 우린 조자가 누군지도 모르지 않느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폐하. 사실 저는 왕자입니다. 엠버타운의 아담 왕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내 딸과 그냥 결혼할 수는 없다. 반드시 세 가지 임무를 완수해야만 하느니라. 전설에 관해서는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100개의 임무도 완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후 왕은 아담에게 첫 번째 임무에 관해 설명해 주었고 그는 미소를 띠며 받아들였어요. 그는 수십 톤의 기름을 짜 돌아오겠노라고 약속하며 궁전 밖으로 나섰죠. 그날 밤 왕궁의 손님 접대실로 몇몇 방문객들이 찾아왔어요. 바로 왕개미와 그녀의 개미군단이었죠. 날이 밝을 때까지 힘을 합쳐 일한 개미들은 마침내 모든 씨앗을 짜냈어요. 겨자 기름은 왕궁으로 전달되었죠. 왕은 깜짝 놀라며 약간의 희망을 가지는 듯 했어요. 혹시 이자가 정말 자신의 딸과 결혼할 운명의 남자가 아닐까 생각했죠. 그리고는 곧장 다음 인물을 설명해 주었어요. 바로 그날 오후가 되자 아담 왕자 그리고 악마 두 마리 간의 치열한 결투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아담은 홀로 격투장에 들어가는 대신 그의 든든한 친구 호랑이와 함께 걸어 들어갔어요. 그들은 함께 두 마리의 악마를 쫓아내는데 성공했죠. 호랑이는 아담에게 인사를 한 뒤 자리를 떠났어요. 왕은 뛸 듯이 기뻐하며 이제는 미래의 사위가 된 아담에게 마지막 임무에 관해 설명해 주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언덕 가장 높은 곳에 있다네, 젊은이. 거기까지 어떻게 올라갈 생각인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폐하.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아담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마법의 양탄자를 가져와 그 위에 앉았어요. 그는 모든 왕국 사람들의 열렬하고도 따뜻한 응원 속에 하늘 높이 날아올랐죠. 몇 시간이 흘렀지만 아담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왕국은 그를 걱정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늘에서 아주 커다란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치 천둥 소리 같았죠. 그것은 바로 북소리였어요. 아담이 그 높은 언덕 꼭대기에 도착해 북을 두드리는 소리였죠. 그 후로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아담은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왕국 사람들은 새로운 왕자의 탄생을 축하해 주었죠. 전설이 현실이 되었구나. 자네는 정말로 용감하고도 순수한 마음을 가진 청년이로군. 자네라면 기쁜 마음으로 내 딸을 내주어 둘의 결혼을 허락하도록 하겠네. 저 역시 아름다운 공주님과 결혼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그렇게 아담 왕자는 자신의 용기와 관대함을 이용해 그의 운명적인 사랑을 쟁취했어요. 라룬 공주님을 말이죠. 그들은 그 후로도 사랑과 용기로 엠버타운을 다스렸으며 그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